장난 가득한 그 눈빛 자꾸 내 맴돌이와 그런 웃음으로 날 보면 어떡해 yeah, yeah. 매일 달콤한 말로 그런 말로 다가왔죠 baby 수줍었던 내 맘도 널 바라고 있잖아 운명이란 거 없는 것도 아니야 숙부른 눈이 마주치는 걸 So stand by me 내게 와 별빛 못 보는 곳을 찾아 춤을 춰 밤 하늘을 날아올라가 이 순간 너와 나 Cause I'm a dancing king Cause I'm a dancing queen